하고 도적들도 재미있는 얘기지. 그래도 요수 램프띠 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. 이제는 우주 대통령다운 뭐든 아쉬움은 없게 돼. 날 버리면 떼나 램프를 이렇게 문질러만 주세요. 그러면 알라딘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? 뭔 말씀 안 해보세요. 예. 질문 없을 것. 당신은 손님이고 나는야 웨이터. 제 석석이야만 주셔도 예 모두 사원 들어줘. 그럼요. 우리 사람 서비스 끝내줘. 완벽하지. 자 소원 말해보세요. 어떤 곳이라도 괜찮아. 생각나는 대로 뭐든지 주문해. 언제든지 날 불러줘. 예 이런 질문 없을걸. 와하하 기막히잖아. 생각 있으면 불러만져요. 영원한 댄스 영원 기초야. 영원 어때 소리솔 마술 사라져. 뭐든 한마디면 끝내줘. 날 보면 턱 빠지고 놀라와.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. 당신은 영원하시 주인님. 나는 램프진이야. 이 몸의 전공은 요술이야. 그런 소원 빨리 말해봐. 어제는 소원 말하고 싶을 땐 이 몸을 문지르면 된다고. 알라딘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? 부르면 달려간다네. 아마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친구 그래 어딜 가봐도 나 같은 친구 이런 친구는 불도 없을걸.